다음 순서로 놀이 내조국 강산이 넘치는 놀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흉찬 작사, 리명남 작곡인 놀이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촌품으로 지니시고 촌만 군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려하는 온수님을 그리며 따르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우리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경려하는 온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축원, 맹세의 사상감정이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울려퍼지는 조국의 현실을 생활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시호들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씨 내린 대조상에서 4분의 4박자로 된 노래의 손율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은 지난 시기 성가풍의 노래들에서 볼 수 없었던 16분 소리표의 짧은 음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이강음적인 리듬2와 둘째, 셋째 부분이 절반 규모로 축소된 간결함이 보장된 독특한 3부분적 구조 형식 등을 자기의 뚜렷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경려하는 온수님에 대한 촌만 군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 가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창작된 시대의 명곡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놀리 풀려오고 있습니다. 찬 내 나라 조국 강산에 울려 퍼지네 온수님 노래 인민에 바치시는 사랑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흥모의 노래 노래 노래 흥모의 산에 넘치는 노래 아 우리를 힘정을 온수님 노래 집집이 뜨락에서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온수님 노래 서서 찾아 일터 찾아 가시는 길에 그의 안녕을 바라는 주원의 노래 노래 노래 주원의 노래 산에 넘치는 노래 아 우리의 힘정을 멈추는 노래 문수님 받들 오직한 생각 내 나라의 천만복이 그 품에 있어 일편단심 충성 다할 맹세의 노래 노래 노래 맹세의 노래 감사 넘치는 노래 아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